타닥고 타오르는 저 불신 기름이 닥쳐오르 먼저 침착해 내 패신 힘쓰는 박지기 오늘의 선수 입증하신 내 건수 물기 시작한 동동동동 내 보기 대 동동동 톡톡 던져내 개시를 두통 반응이 없음 영단과 반응 질 톡톡 진실도 거짓이대 거짓도 진실이대 이곳에서 모두가 도둑 사고와 퍼들이 완벽한 사람이니 무너 필요하지 자우를 이제 네가 있어 어쩌면 우리 역사지 이 세상을 바꾸기로 하지 멋지고 분노 아니 분여 뭐가 분노인지 you know 이놈을 축하면 지금 진짜 분노 질러버렸어 덧붙이만의 피포 넌 남아 죽이는 게 아닐까 동방이 왜 익숙해 우리가 무감각해진 저 사람들과 분여 무관심 너네 팀이야 나는 okay Hey, hey.